HUBS 패션 백스트리트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헙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하이웨스트가 로우라이즈가 되고 매끈한 데님이 투박한 매력의 카고 팬츠가 될 때까지 오늘날 Y2K로서 자리 잡은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복고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Y2K 스타일이 아닌 Y2K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주시쿠띠르입니다. 주시쿠띠르는 1997년 LA의 패션 디자이너 겔라네시 테일러와 파멜라 스카이 스트레이비가 론칭했습니다. 여성 트레이닝복으로 시작한 주시쿠띠르는 드레시 캐주얼이라는 모토로 몸에 붙는 디자인으로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강조해왔습니다. 당시 꽤나 촌스럽게 여겨지던 트레이닝복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변형시켜 전 세계 젊은 여성층을 유혹한 거죠. 트레이닝복 하나로 크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시쿠띠르,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브랜드명의 의미는 멋진,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여기에 브랜드의 대표 색상인 핑크가 주는 다분히 소녀적이며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을 주는 로고 글씨체, 귀족 가문의 문장을 연상시키는 왕관 모양의 심볼까지 당시 20, 30대 중상류층 여성을 타깃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던 브랜드답게 이런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모티프가 모여 탄생한 세련된 트레이닝 셋업을 시작으로 과거에는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트레이닝복마저도 오늘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혹은 멋져 보이고자 입는 옷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거죠. 트랙슈트로 유명해졌지만 이후에는 의류, 가방, 신발, 수영복, 향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기도 했답니다. 이들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로 성공을 거둔 주시쿠띠르. 그렇다면 주시쿠띠르의 대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쿠띠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은 바로 트레이닝 셋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벨벳 트레이닝 세트에 등판 위에 적혀있는 영문 주시 로고를 따라 박힌 비즈까지. 몸에 달라붙는 핏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다는 뜻깊은 의미를 지닌 디자인이랍니다. 2000년대 초 페리스 힐튼, 제니퍼 로페즈 등 인기 여배우들이 즐겨 입으며 크나큰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한국에 살아도 그녀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었을 정도로 당시 페리스 힐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핑크색 외에도 파란색부터 네이비 등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주시쿠띠르 트랙 셋업을 매일 바꿔가며 착용하곤 했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이효리 트레이닝복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죠. 워낙 건강미가 가득하고 패션 리더의 이미지가 넘쳐났던 이들을 동경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벨벳 트레이닝복을 따라 사기 시작합니다. 스타 마케팅이 대성공한 사례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를 계기로 벨벳 트레이닝복에 대한 선호와 유행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러나 바지만 해도 20만 원대, 세트로 사려면 3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다른 것도 아닌 트레이닝복 가격으로는 꽤나 부담이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높아진 대중성과 인지도와는 모순되는 가격이게 말이죠. 그래서인지 지하 상가나 시내에 나가면 어설프게 따라한 모조품 혹은 모티브만 그대로 가져간 카피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패션 산업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한편으로는 당시 주식 쿠티르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선 후 한동안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주식 쿠티르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지나 했더니 Y2K 유행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월드스타 제니와 트렌디하면서도 개성 있는 사복을 자랑하는 트와이스 채영이 착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주식 쿠티르에 뒤늦게 반한 오늘날의 젊은 층들은 내가 생각했던 복고의 느낌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 장식은 물론이고 쨍해서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쨍한 핫핑크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으로 지갑이나 주얼리 등의 소품 역시 빈티지 마켓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 다들 없어서 못 구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마치 경험해 본 적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느낌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랜 시간 꾸준히 같은 무드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주식 꾸띠르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6월 5일 월요일 Y2K의 대명사 주식 꾸띠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올 것만 같던 마지막 시간이 결국 찾아왔네요. 옷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소중한 시간들을 오래오래 간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잊혀질 때쯤 마치 주식 쿠티르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패션은 어떤 브랜드 상품을 입느냐가 아니라 브랜드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브랜드를 발판 삼아 여러분의 개성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매주 윤지유 기자 덕분에 여러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패션 백스트리트가 이런저런 옷을 입고 벗으며 각자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박예린 아나운서, 문예인 엔지니어, 그리고 윤지유 기자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